베일이 마지막 결승전이다. 정말 정말 너무 떨리는 것 같아. 이렇게 큰 국제대회에 나와서 예선 탈락할 거라고 모두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결승전 와가지고 우승 후보팀이 됐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아. 우리 자기가 치어리딩 해준 덕분인 것 같아. 결승전 때도 치어리딩 해줄 거지. 경기 뛰고 있을 때 계속 끝까지 봐줬으면 해. 지켜봐 줄 거지. 너무 떨린다. 정말로. 그러면 나 잘할 수 있게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정말 한 번만 해주냐? 진짜 너무한다. 결승전 끝나고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먼저 가면 안 돼. 그러면 내일 봐. 진짜 너무 떨린다. 이렇게 진짜 결승전 날이 되니까 머리가 헤지고 아무 생각 안 나는 것 같아. 자기한테 꼭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같이 지켜봐줘. 다치지 말라고? 그 약속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안 다치도록 할게. 그러면 나 갔다 올게. 마지막 마지막 커터 남았다. 1점차로 지고 있고. 근데 이렇게 마지막 커터 때 너한테 온 거는 팀들하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공격 다 나한테 믿는데 근데 지금 다리도 너무 후들거리고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. 우리 자기 얼굴 보면 조금이나 진정이 될까봐 정말 조금이라도 긴장 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자기한테 왔어. 마지막 남은 시간 5초 기대해줘. 5 4 3 2 그래도 졌지만 나 이 코트에서 코트 한가운데에서 자기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. 내가 농구 선수로서 항상 힘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. 정말 사랑하고 우승하고 너한테 청혼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실수를 해서 못 넣었어. 그래도 너와 살면서 나의 인생은 꼴이라고 생각을 해.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사람들 다 빠진다. 그리고 이따가 치어리더 탈의실에 혼자 남게 되면 전화 줘. 너랑 꼭 하고 싶은 게 있어. 그러면 꼭 전화 줘. 자기야, 자기가 전화줘서 이렇게 바로 달려왔어. 지금 하고 싶어. 너 안에 있는 거에 대해 고민하고 싶어. 아, 정말